우리나라의 리 용호 외무상은 니카라과 독립 195돌세 즈음하여 사무엘 산토스 로피스 외무상에게 7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했습니다.